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새 즈음에서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의 주체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단 대표들에 참가하여 반제자주와 연대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가 9월 8일 평양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토론회는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더욱 힘있게 추동하며 반제자주 위협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나라와 인민들 사이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